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인천시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. 12일 인천시의 부평공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지막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. 한편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 지바현의 한 병원에서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정신병을 만나 불행과 고통을 당한 약 100명에 달하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.